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씨. 예, 안녕하십니까 윤도현 씨. 야, 김재동 씨 진짜 예.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 아니 제가 인사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씨. 네. 그리고 김재동 씨가 안녕하십니까 윤도현 씨 했잖아요. 예. 그 말 한마디에도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우, 특별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뭐 말만 하면 좋아하시니까. 그게 뭐 특별한 매력이야? 아니면 그게 뭐? 아니 그건 뭐. 김재동 씨 많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죠. 네? 아니 무슨 말만 하면 그러니까 그죠? 아유,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아니, 그렇게 치면 또 윤도현 씨는 노래만 하면 어떤 노래를 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또 윤도현 씨 카리스마. 카리스마. 무슨? 다 서로 좋게 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주받은 하채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남들이랑 틀리게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튼튼해요. 주위에선 나이 들어서 좋다고 걱정 말라고들 하는데 남들 다 입는 치마 입어본 적이 없어요. 입고는 싶은데 다리 보고 남들이 놀랄까 두려워서. 바지 사러 가면 입기도 전에 기가 죽어서 큰 사이즈 주세요 라는 말부터 나오고, 허리는 죄다 커서 수선을 해야 하고,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운동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상체에 살만 자꾸 빠지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슬픕니다. 야, 정말 그 네, 슬픕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음악이 아주 슬프니까 네, 이것도 같이 슬프네. 관객분들 중에 한 60% 정도는 웃으시고 40% 정도는 같이 슬픔에 빠지셔서 다들 그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 중에 네. 가장 슬픈 내용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네.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상체 살이 빠지신답니다. 하체는 자꾸만 튼튼해지시고. 빼고 싶은 데는 안 빠지고. 네. 엄한 데가 빠진다.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김진섭 씨가 첫 번째로 리플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담 좋은 방법이 있죠. 물구나무를 하루 30분씩 해보세요. 그럼 영양분이 상체로 쏠려서 상체가 살이 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밑에 또 이 리플계에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은 아니죠. 신창기 씨가 그러다 머리가 커지면요? 아, 중요한 지적이죠. 영양분이 쏠려서 머리가 네. 커지면 어떡하냐? 머리가 커진다. 아,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은 예. 아이디가 폭행몬스터라는 분이 아이디를 폭행몬스터 포켓이 아니고요 폭행몬스터 자신있게 치마를 입으세요. 김재동씨도 안경 가끔 벗습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그 도전적인 리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제가 다 이거 IP 주소하고 다 추적합니다. 제가 모를 것 같죠? 연말 결선에 안경 벗은 사진 다 보냅니다. 내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디가 눈 뜨고 말해라는 분이 아이디가 아~ 예. 예. 어차피 세상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주위의 시선 따위에 얽매이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당신은 한 걸음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적인 면을 고민하실 시간에 내적인 시간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튀어나오겠어. 자, 됐습니다. 눈을 뜨고. 참. 지구상에 눈을 뜨면 눈물이 나는 짐승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야. 예? 아, 근데 김제동 씨가 지금. 어우, 힘들었습니다. 이 눈. 지금 이 사연이 잘 안 들렸을 텐데 묻혀서 이게 좋은 사연이었어요. 그 외적인 면에 너무 고민할 시간에 자신의 그 내적 아름다움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얘기. 그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겉은 정말 멀쩡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미남인 남자나 여자나 그런 분들 가끔 봤을 때 대화하다 보면 이제 속된 말로 홀랑 깨는 경우 있잖아요. 진짜 홀딱. 그럴지 이상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 그렇죠. 네. 맞죠. 확실하죠. 그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네. 자기 내적인 게 뭐가 또 이렇게 탄탄한 사람들이 외모도 아름다웠을 때 그게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손민석 씨. 네. 복인 줄 아세요? 님은 다리라 가릴 수라도 있죠. 전 얼굴이 커서 못 가리고 다닙니다. 이제 아주 포기를 해서 저 남잔데요. 아줌마 파마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시고 더 과장되게 다니세요. 아, 더 자신 있게. 그렇죠. 네. 네. 아줌마 파마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굴이 큰 게 좀 카바가. 네. 예? 그 사람이 어디 여기 있어요? 아, 그 리플을 올리신 분이요? 아, 진짜로? 그래요? 아, 그러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안 보여요? 아줌마 파마 하신 겁니까? 예? 잘랐군요. 아, 머리카락. 아, 그랬어요. 아이고,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었는데 편집되겠네요. 아깝습니다. 아, 얼굴 그렇게 크신 거 아닌데? 예? 뭐라고요? 써본다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도 눈에 확 들어와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아니, 근데 얼굴이 크신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누가 밑에서 커요? 예. 아니, 말씀하신 분도 커요. 별로. 누군지 모르겠지. 네. 별로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눈에 잘 띄긴 잘 띄는데. 멀리서도. 예, 옆에 여자친구분이신가봐요. 아, 그렇군요. 아유, 얼굴 크면 어때요? 여자친구 있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네. 아유. 행복해 보이니까 좋은데. 그럼요. 뭐. 되게 네. 행복해 보이는데.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다음은. 아이디가 오래간만에 정직한 아이디 나왔습니다. 그저 자기 이름을 그대로 밝힌 아이디입니다. 근데 웬만한 웃기는 아이디보다 본명이 더 우습습니다. 서창봉 씨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파요. 들어는 보았소. 머리 크고 어깨 좋고 골반 넓고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란 말이오. 버릇. 댁들은 복받은 골격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전 크리스마스가 세상에서 제일 실소 이렇게. 야, 표현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골격. 야, 요렇게 어깨가 좁고 예. 밑으로 퍼지는. 네네. 아... 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예, 또 다음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예. 송슬이라는 분이 예. 송슬입니다. 어디든 이동할 때 보폭을 빠르게 하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리가 가늘도록 착시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 적당히 꺼지고 있는 선풍기의 날개를 눈에 힘을 빼고 보시면 뿌옇게 생긴 눈 안에 날개의 잔상이 겹치는 부분에 진하고 가느다란 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예, 과학적이네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착시 현상을 예, 이용해. 쫙 움직이면서 착시 현상. 그렇죠,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착시 현상. 그렇죠, 착시 현상. 마지막 네. 김상미 씨입니다.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님의 다리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힘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럼요. 진짜 이거 외모로 이렇게 뭔가 그 판단하고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예. 그렇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 예전에 눈이 작은 사람한테 그 사람 좋아하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빠의 작은 눈이 세상에 제일 좋아. 네. 나 하나만 닮게도 벅차니까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얘기잖아요.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네.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일 때가 그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의기소침해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대견스러워하면서 자신감 있게 보여질 때 그리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 네. 사람의 작은 눈도 더 귀여워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김제동 씨가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